Yo, 고독이란 외로움이 많은 고통. Yeah, 고통이란 잉크로된 지비로. 후유한 파도 위에 잔잔한 파동처럼 흔들리는 나의 마음에 가곡은 믿음도 비움으로 사랑 그리움으로 어느 곳 하나 마음 둘 곳 없이 사라져가고 땅들판 뒤에 홀로 허수아비 평온함이란 단어 내겐 처무하지 마치 블랙홀과 같이 깊은 수렁에 빠진 내 영혼의 발자취에 늘 언제나 허무함이 이기나 긴 고독이라는 길 위에 내가 뿌린 독백이라는 시는 나의 삶의 연장선에서 불러나 그리고 고독이라는 시의 묘지 위에 묻어나 Life is over, days are shorter, nights are colder. Years of depression. Life is over, days are shorter, nights are colder. Years of depression. Yeah, 그녀가 미워 하지만 늘 그리움. Love is pain. Yeah. 그녀 날 잊어 하지만 늘 그리는. Love is pain. Love is pain. 사랑은 늘 미움 이란 걸 사고 사람은 그리움 이란 걸 알고 간혹 나는 감옥의 어둠 속에서 살고 그리움이란 창고에 미움을 채워가고 잃어가는 시력처럼 잊어가는 기억 잃어버린 어린 시절 애틋한 사랑의 기억 사랑의 그리움만이 사랑에 대한 미움 이라 말했지 아마도 나는 지금 아주 쉬운 퍼즐 앞에 웃든 장미만이 나는 트러블 이란 뜬껍질을 짊어지고 삶을 사는 터틀 미움이란 건 사랑을 찾기 위한 덫 그리움이란 벗으로 사랑 I'm a time to go. Leave them empty. Life is over. Days are shorter. Nights are colder.